창밖에 빗소리 그치고 밤하늘 별들은 떴는데 무엇을 못 잊어 못 가나 안타까운 두 사람아. 사랑이 처음이라면 불처럼 태워버리고 사랑이 끝날 때라면 헤어져야 하나. 갈 것이 없는 사이면 가슴과 가슴을 안고 그대로 밤을 세워라. 밤이 새도록 창밖에 비치는 가로등 어차피 가야만 할 사람. 무엇을 못 잊어 못 가나 흐느끼는 두 사람아. 외로운 사랑이라면 잊어야만 하나. 갈 것이 없는 사이면 가슴과 가슴을 안고 그대로 밤을 세워라. 밤이 새도록 못다한 이야기 남긴 채 어차피 가야만 할 사람. 무엇을 못 잊어 못 가나 흐느끼는 두 사람.